평안남도 함경북도 전쟁로병 보양소가 새로 일어섰습니다. 보양소들에는 치료실, 운동실, 실내 물놀이장, 오락실, 리발실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과 종각, 낚시터 등 휴식장소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습니다. 준공식들이 3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.